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태양절을 민족 최대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재종조선인 총연합회 행사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빛나는 형영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중앙보고대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 예술 공연을 비롯한 경축 행사들을 의의 깊게 조직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